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무장은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민한 판문점 구역에서 감행되는 도발행위는 우리의 적재적인 반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무장 경고. 미제와 남대손 괴뢰들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위기일발의 전쟁 국면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의 적들은 첨예한 판문점 구역에서 8월 26일 저녁부터 척수 높은 투광등으로 우리 측 감시 초소를 비춰대며 우리 군인들을 자극하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하여 우리 근무 소원들의 신변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정상적인 감시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우리 측 근무 소원들을 향해 대화 장소를 가림없이 자극적인 행위들을 감행해오던 도발자들이 또다시 고안해낸 투광등 도발행위는 우리 군대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우발적인 사소한 행동도 순식간에 많이 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로 번져질 수 있는 최대의 열점 지역이 다름 아닌 판문점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 미조와 남조선 괴뢰들이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최대로 긴장시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하고 있는 이러한 도발행위란 우리 군대를 겨냥한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음모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우리 군대를 심하게 자극하여 응당한 대응조치를 유발시켜놓고 그것을 도발로 오도해버리는 것이 이번 도발행위가 추구하고 있는 진의도이다. 지금 우리 판문점 초병대는 도발자들의 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미 형형색색의 도발이 감행될 때마다 알아듣고도 나무리만큼 경고하였고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단호한 징벌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도발자들에게 다시금 경고한다. 우리 측의 마구 비춰대는 투광등이 영남 못할 도발의 수단으로 낙인된 이상 무자비한 조준 사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의 면전에서 경고망동하는 도발자들의 운명도 달리 될 수 없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체 배고 2016년 8월 27일 판문점